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합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지난 주말 날씨도 춥고 오늘 아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아침보다는 동쪽 같으면 괜찮은데 여전히 썰렁하죠? 네. 외국인들이 이제 양시장 모두 이제 양매도, 뭐 코스닥 시장 할것 없이 양매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시장 쪽에서도 매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은 지금 그 지수에 대한 쪽이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에 대한 쪽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에서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에 대한 쪽 종목들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에서의 선별적인 강세 그리고 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주에 대한 쪽 때문에 지금 건설주에 대한 상승에 대한 쪽이 이어지고 있고요. 낙폭과대주인 뭐그 환율에 대한 효과 때문에 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 뭐 반등, 그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해서 올해도 그래도 성장한다라는 쪽 섹터에 대한 쪽은 여전히 그 반등에 대한 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게임주에 대한 산발적인 반등, 그러니까 업종 전체가 움직이기보다는 뭐 종목별로 개별적인 그 내용을 갖고서 이제 실적에 대한 흐름을 안고서 산발적으로 반등에 대한 쪽이 이어지는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외국인이 오늘 아침부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시작할 때 바로 200억 이상 순매도 쭉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현재 벌써 1,800억의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죠? 코스닥도 오늘 벌써 140억 순매도 나오면서요. 전체적인 수급에 뭐랄까 썰렁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외환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중국발 위안화의 약화가 전 세계 이머징 마켓의 환율을 떨어뜨리는, 환율이 올라가는, 즉, 전 세계 이머징 국가의 화폐가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하면서 벌써 1200원을 찍고요. 벌써 11원 정도 지금 수준을 올라가 있는데요. 환율 시장도 잠깐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역외 환율 시장에 대한 쪽인데요. 장 초반에 우리 시장에 대한 쪽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지금 그나마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안정을 되찾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 시장에 대한 흐름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유한화 이제 역외 환율 시장에 대한 흐름인데요. 아침에 이제 6.7위안이 돌파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흐름이 우리 시장이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금 환율에 대한 쪽이 6.7위안 이하로 역외 환율 시장에 대한 쪽에서 내려가면서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쪽이 안정을 좀 되찾았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위안화 역외 시장의 안정과 함께 더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쪽도 지금 마이너스 2.5%까지 장중 한때 내려갔다가 지금 그 낙폭에 대한 쪽을 0.76%까지 이렇게 줄여 있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미국발 어떤 위기, 미국에서부터 시장 자체가 좀 흔들거리는 모습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가 1년 새 추가적으로 또 7% 약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에 7.5위안, 그리고 네덜란드 은행에서 7.6위안까지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중요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그 억누르는 분위기는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될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지표를 한두 개만 일단 먼저 확인하고 조대손님 하겠는데요. 오늘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아침부터 오는 건 저거 아닙니까? 우리 그 아이유예요. 아니 로엔. 로엔. 로엔 어떻게 보세요? 로엔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강세를 시연하다가 이제 그뭐 VI 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 거의 상한가 갔었다. 찍었었나 모르겠네. 상한가까지 갔었고 지금 인수 금액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은 1조 그 지금 보게 되면은 1조 8,700억의 인수가 되는 이제 이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카카오에 대한 쪽이 이제 로엔에다가 아까 벅스하고 그동안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쪽을 그 같이 일을 해왔었는데 벅스가 오늘 급락을 하고 있죠. 벅스가 급락을 하고 있고 뭐 벅스 뮤직에 대한 쪽은 유지하겠지만 벅스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하고의 콜라보 뭐 이런 부분을 뭐 같이 가려는지 모르겠는데 로엔에 대한 쪽이 지금 급대 그러니까 로엔에 대한 쪽을 인수했다라는 것은 이쪽 사업에 대한 쪽을 강화하겠다. 카카오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베팅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지금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로 뭐 7천 얼마를 조달을 해서 가져오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카카오로서는 일단은 음악 서비스 쪽에다가 향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쪽으로 실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로에는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그 인수 가격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지만 지금 이제 그 시가총액이 워낙 이제 큰 종목이다 보니까 네, 차트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그 네. 단기적인 차익실현 물량에 대한 쪽이 좀 추레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동쪽에다 네. 워낙 강했잖아요. 네. 그리고 15% 쭉 올라가다가 거의 20몇 프로 뭐 전 상한가까지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네, 전 상한가는 못 봤어요. 그러고 좀 했는데 그때 처음 멘트가 좀 그랬어요. 네. 카카오가 떨어질 것 같다. 네. 아,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다만 오늘의 이 이벤트는 금액이랑 상관없이 큰 어떤 그 영향 시사를 줬다. 네. 뭐냐면 저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올해는 콘텐츠에 관심인데 콘텐츠가 한국 기업이 살지, 네. 중국 기업이 살지, 네. 미국 기업이 살지, 일본 기업이 살지, 아니면 M&A도 많을 거고요. 아니면 콜라보레이션이 있었을 거고요. 뭐 투자 확대 뭐 이런 거 서로 자본하는 거가 그래서 그쪽이 얘기 많을 거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를 카카오가 로엔을 할지 몰랐죠. 네. 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그런 이벤트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상당 기간은 하여튼 콘텐츠 확보에 중심이 돼 있다. 이것이 그거 어찌 되었건 완다가 됐건 알리바바가 됐건 또 미국 회사가 됐건 디즈니가 됐건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디즈니는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스타워즈 결국 보셨다는데 네 봤어요. 보다 졸았다는데 애들은? 아니 스타워즈는 안 졸았고 마션. 아 마션. 네. 근데 스타워즈는 일단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고 있어 지금요. 기록 최고였고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 중국에서 열렸거든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도 6,500만 달러인가 하여튼 바로 그냥 첫날 이렇게 그 해서 중국도 1등을 했는데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극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으나 결국은 애니메이션이 원래 디즈니의 사업 계획이나 디즈니 앞에 그 컨퍼런스 코너가 보면 디즈니가 강조하는 게 VR이거든요. VR 콘텐츠. 근데 계속 말 우리나라의 VR 콘텐츠를 누가 만들지 난 몰라.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거가 디즈니에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봤던 그게 하청밖에서 누군가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게 무슨 중국 회사가 됐건 한국 회사가 됐건 홍콩 회사가 됐건 뭐 터키 회사가 됐건 그런 것들 여전히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슈는 잠시 후에 이분과 얘기 한고 나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이슈도 이제 건데요. 오늘 이슈 할 게 많아.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뭐 위안화에 대한 부분 계속 체크해 보게 되면 골드만이 네. 그 위안화에 대한 전망, 그 얘기 좀 다시 해주세요. 상승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전망이 이제 6.60 위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골드만 같은 경우도 지금 12개월 위안화 목표치 7위안까지 상승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말까지 위안화 전망에 대한 쪽은 6.8위안에서 7.3위안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좀 상향 조정한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줘서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상승에 대한 속도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제한적일 거다.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이제 시도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경기가 둔화하기 때문에 대규모 위안화 약세 가능성이 불확실성에 대한 원천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 그 경기 중국 경제에 대한 둔화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IB들 전체적으로 그 위안화에 대한 조정에 대한 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그 보게 되면은 중국 국제금융공사에서도 올해 그 환율 목표치에 대한 쪽을 6.5위안에서 6.87위안으로 상향 조정에 대한 쪽을 했습니다. 지금 역내 시장에서는 역외 시장 환율을 지금 계속해서 보실 텐데요. 지금 역외 시장에서는 일단은 중국 정부에 대한 개입으로 추정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한 6.67 정도 이 정도 위안이 이 정도로 형성이 된다라면은. 역내 시장과 역외 시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던 네. 역외 시장과 역내 시장과의 괴리도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시장에서 큰 관점 하나가 로봇 얘기가 뭐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로봇 키친 화면 좀 주세요. 아, 로봇 키친. 그거 네. 신기하대. 로봇 키친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게 한식에는 과연 될까? 네. 영상 좀 보여주세요. 네,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로봇 키친에 대한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소리가 나오나? 소리 나오죠, 소리 나오죠. 파스타를 하는 거죠. 뭐 이 정도 파스타까지는 될 것 같은데, 한식은 라면 끓이는 것까지 될 것 같은데, 한식은 과연 될 것이냐. 아, 저거 하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놓는 거죠? 아, 근데, 아니지. 이게 네. 쉽지 않은 게, 지난번에 엊그저께 뭐 네. 3대 천안? 네, 네. 지나가다 보니까 그 장충대교 족발 할머니가 나오셨거든. 네, 네. 이 손을 보여주시잖아, 막 이 손에. 이 네, 손맛을 네. 어떻게 할 거니, 저거? 그 손맛을 지금 카피하는 거죠. 손맛을 카피하는 거야? 네, 손맛을 지금 카피하는 거죠. 예. 네. 흘리지도 않고. 예. 네. 똑같이. 예. 네. 정말 기술이 나오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고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봇 그, 네. 그 뭐야 백종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요리 한번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파는 거죠 레시피를 그 레시피를 이제 카피에다 팔면은 그 레시피를 사다가 이제 그 레시피를 다운받는 거겠죠 네. 그 레시피를 다운받아서 네. 한번 할 때마다 뭐 돈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로봇 키친에 대한 쪽도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세상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직업이 없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자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텔레마케팅 이쪽들 그렇죠. 텔레마케터 그다음에 이제 그 전화 서비스 아니면 운전 이런 거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는 많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네.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월 달인가요? 작년 1월 달에 쓴 기사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따 봐서 기사 시간 되면 또 한번 찾아드리겠고요. 오늘 앨런 머스크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 네.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앨런 머스크 제 화면부터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그 앨런 머스크는 뭐 다 아시다시피요. 우리 이제 저거잖아요 테슬라의 또 형님이 왔는데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 11월이었죠 11월에 오토파일롯이라고 이제 서비스를 올려버렸잖아요 그 업로딩하면서 모든 세상의 모든 테슬라 자동차는 2014년 여름 이후에 나온 거는 다들 그 무인 자동차까지 됐잖아요 네. 그 보조적인 장치가 됐는데요 오늘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24개월에서 36개월 후에 완전 자동차 선보이겠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운전할 수 있겠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거의 첫 번째 그 영상 한번 준비해 주세요. 그 영상이 지금 여기 나오질 않네요. 오토파일럿 안 잡혀요? 존재하지 않은 영상이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무거나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거기 들어가세요. 네네. 테슬라 들어가 테슬라 네. 오토 파킹 하면 나올 거예요. 네. 그 오늘 거 최근 거 잡으면 되는데요. 그 테슬라하고 오토 그 파일럿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파킹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발레 파킹관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차고도 문 열고 닫고 우리나라는 별로 차고 없는데 서양은 이제 거라지라 그러거든요. 네. 차고에 문 열고 닫고 차 빼고 넣고 그거 다 자동으로. 네? 이게 그리고 특히 이제 걱정되는 건 좁은 데 있잖아요. 좁은 데 들어가고 나게 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좁은 데 들어가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뭐 머리 아프잖아요. 양쪽 차가 좁혀 있으면 그런 걸 보여주게. 네. 이거 화면 됐어요?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앞으로 정말 하는 일들이 워낙 많아진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모든 신기술 이런 것들이 눈앞에 와 있다. 그래서 자꾸 이제 AI도 마찬가지, 로봇도 마찬가지, 전기차도 마찬가지. 우리랑 현실이 떨어졌다? 우리랑 현실이 떨어질 수 있죠. 우리랑 떨어질 수 있잖아. 근데 실제 생활에는 우리가 수많은 뭐 암도 많이 극복되듯이 이런 것도 약간 비유가 적절치 모르겠으나 그래요? 제가 블로그만 있고 영상은 없어요. 제가 이따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거 하나 좀 잡아주자. 네. 다음 거 하나 잡아주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흔드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이 판다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판 거는 그 시장을 흔드는 주체에 대한 쪽은 외국인보다는 이제 증권사에 대한 그러니까 증권사 매매가, 상품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증권사 상품에 대한 매도가 코스피에 대한 약세에 대한 주범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외국인보다 더 많이 지금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대비해서 더 많은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증권사에서 팔아서 연기금 투신 뭐 사모 펀드 할 것 없이 거래소를 팔아갖고 코스닥 쪽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는 중소형주 섹터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코스닥에 대한 쪽이 상대적인 강세인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터키가 마이너스 0.3. 터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반등이 시작돼서 지금 1월 달에도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1월 달에서 0.4포인트, 4% 정도의 조정이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 대한 그 변동성에 대한 원인은 증권사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자금이 청산되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그 만기 선물옵션 만기 때까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물 압박에 대한 쪽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에 대한 수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만기 이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그 수급에 대한 측면에서 또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마클레이가 이제 아시아 떠나려고 한다, 민남. 시장에 대한 쪽을 이제 접는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쪽을 그 떠나고 인원에 대한 쪽을 그 거의 한 반 정도를 갖다가 감축한다. 감축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클레이 같은 경우가 지금 아시아 시장 전체에 대한 쪽에 대한 철수 얘기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하다가 안 돼서 중국 때문에 짜증나서 가는 건지 절반 정도 인원, 그러니까 아시아를 다 포기하는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인원에 대한 쪽을 감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이제 바클레이 쪽에서에 대한 매도가 얼마나 나올 건지 이 부분도 만약에 바클레이가 이제 그 철수를 시작하게 되면 관련된 매도에 대한 쪽도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제가 그 우리 화면에 제일 밑에 잡아 유튜브 새로 잡아놨거든요. 그거 한번 잡아주시면 조금 이따 보여줘요. 제가 다른 얘기부터 좀 하나 좀 먼저 그 해드리겠는데요. 그 제 화면만 잡아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도 이제 리세션 경기 후퇴에 우려가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장 오늘 CNBC 주장은 뭔 소리냐?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As something massive is happening in the economy.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경제적인 얘기니까 다 필요 없고요.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는 어디다? IMF예요. 우리가 보면 수출이 감소했다, 뭐 늘었다, 수출이 증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출이 감소, 중국도 수출이 감소, 수익 감소해서 경기 후퇴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글로벌 있죠, 글로벌. 전 세계 수출입니다. 전 세계 수출. 이어 오버요.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요. 1958년 이래, 40년, 50년이잖아요. 50년이 뭐예요? 60년이죠. 60년 동안에 작년에 최악의 두 번째. 2008년 이후 두 번째인데요. 2008년에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이 몇 프로? 마이너스 37%. 이게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7%.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37%. 그리고 그 밑이 2008년이 거의 30더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만큼 시장의 어떤 경기 후퇴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받들어지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예, 이수영 교수. 네,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예, 영상 좀 보여주세요. 앞서 이수영 교수 화면 좀 잡으세요. 네, 지금 화면이 나오는 거가 테슬라에서 오늘 발표한 거거든요. 테슬라 오토파킹 서먼이라는 건데 서먼이라는 게 소환하다 그런 거잖아요. 소환한다 이제 영어식 표현이 되겠고요. 우리식으로 보면 발레예요, 발레. 그러니까 화면 계속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영상 계속 잡으세요. 이게 문도 있죠. 거라지도 제가 알아서 열어요. 근데 왜 가능하냐면 그런 것들이 그 수입차 보면 우리나라에서 안 쓸 일이 없어 그러는데요. 그게 다 버튼이 돼 있거든요. 거라지 열고 닫는 거가 버튼 돼 있는 게 많아요. 자동차 연결돼 있는 거.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게 뭐 5cm, 양쪽이 5cm까지인가? 하가 이렇게 있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좁은 데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능해지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정말 이걸 이미 벌써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거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 오늘부터 오토파킹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아, 아예 테슬라 갖고 있으면. 테슬라 계속 오토파일럿이라는 거 이번에 서비스 하는 애 있잖아요. 이게 2,000불 내고 한 거는. 그러니까 2,000불에 더 이상 돈 안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업버전이라니까 업데이트 된 거라니까 업데이트? 업데이트에 오늘 파킹 된 거다.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카메라가 뭐 그렇게 필요한가? 뭐 여성분들이나 그 주차할 때 그 후방 카메라 그 필요하지 그랬는데 어쨌든 뭐 자동 장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타서 썼는데 이번에 렌탈해갖고 카메라 없이 하려니까 겁나 힘들더만.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그래서 보면서 사람이 간사하거나 한번 만약에 오토파일럿 이거 해갖고 자동 발레 파킹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주차를 못할 것 같아. 한 3년만 이거 써버리면 그다음부터 주차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아마 이런 기술에 대한 쪽이 이거 뭐 우리나라 되게 썼는데 이게 다 나오고 장착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파킹은 이제 불법인 거지. 운전이 불법을 떠나서 파킹은 불법. 혼자 하면 파킹 불법.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게 점점점 이제 운전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하다가 또 안 하게 되면 운전하는 게 또 귀찮아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런 거죠. 한번 편함을 바치니까 끝이 없더만. 앞서 이제 이성 교수님 저거 했잖아요. 운전에 그 카메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뒤 후방 카메라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교수보다 두 살 더 나이가 많잖아요. 더 옛날 얘기하면 파워핸들이죠. 파워핸들. 파워핸들. 기억나세요? 네, 나죠. 어렸을 때 파워핸들 아닌 거 탔었죠. 그랬죠. 네네. 예전에 파워핸들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좀 비싼 차, 고급 차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조그만 차 있죠. 뭐 엑센트 이런 것만 해서 파워핸들 아니면 운전 못할 거려? 힘들다고? 그랬고 예전에 야 누가 운전하는데 손에 힘이 있어야지 그러고 이게 있었잖아요. 근육. 근데 요즘 다 없어도 옛날에는 손가락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저 뭐야? 그 하나 있었죠. 마크 하나 딱 있었잖아. 그 동그란 거 하나 장착해갖고 핸들에다 장착해서 이렇게 돌렸잖아요. 핸들을. 왜냐면 파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워핸들 나오게 파워 그러니까 왜 그거를 달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억의 물건이라고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네. 소통하는 방송 똑똑한 돌님. 아 이분이 정말 잘 알고 계신 거네. 두 분 동갑 아니셨나요? 자기 봐봐 같이 동안. 네. 그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네네. 나 이런 분 좋아. 키우미 스타이루님. 네. 키우미 스타이루님이랑 여기 계셔. 채팅창에 아까 쓰신 분 계신데, 이분이. 제대로 읽어드려야죠. 키우미 스타이루. 키우미 스타이루? 아, 키움 스타이루의 그거야? 네. 키우미 스타이루님. 네.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키우미 스타이루님. 네. 이분이 뭐냐면, 저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야. 네. 이분이 미드 좀 보시는 분이거든. 네. 마르코 폴로를 1시즌 1을 보셨는데, 이 시즌 2 언제 하냐고. 네. 촉상하신 거지. 네네. 워낙 작년 12월에 시즌 2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올 봄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60분짜리 한 50분짜리 특별한 하나 중간편을 만들었어. 그 마르코 폴로 보면 거기 장님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한족인데 장님으로 해서 거기 막 가르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 그분이 왜 장님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 나오는 게 있어요. 키우미스타이님 아시죠? 그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님인데 대신에 100개의 눈이 달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면 100 eyes란 말을 쓰거든요. 그분 영상 그분을 위해서 또 하나 만들어낸 게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네. 키우미 스타이루님.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이야? 네. 그렇죠? 마지막 코너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인천공항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왜냐면 인천공항에 또 사람들 많이 모였고, 지난 1월 초에도 난리 났었는데요. 그거 좀 데이터 좀 확인해주세요. 역대적으로도 대한항공이 바닷권에 와서 또 매수할 만한 때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죠. 왜냐면 이제 보통 그 가격대에서 반등을 과거 이제 몇 년 동안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천공항 국제선 수송 연객은 11% 증가, 11.9%. 전체 공항 국제선 총 수송 여객은 16% 증가, 그다음에 화물 항공 처리량은 0.3%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수송 물량은 10%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구주 수송 물량, 그러니까 구라파 7.4%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승객도 3.8% 늘었는데 네. 늘었는데 단거리 노선은 다 늘었죠. 일본 16% 역시 그 환율 효과 수송 여객은 24.9%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미주 노선은 감소를 좀 많이 했습니다. 4.3% 수송 여객은 5.3% 증가. 전반적으로 어쨌든 증가했고 대양주 운항이 13%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역시 그 물량을 못 따라가는 그 항공사들이 있죠. 어디냐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 4.1%의 여객 운항이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아시아나는 1.7%, 여객 수송량도 11.5%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항공 그 전체적인 공항에 대한 그 수송량 증가 이 부분은 이제 여전히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그냥 같이 올라가는 형태. 특히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 화물 운수 속량에 대한 쪽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근데 반면에 뭐 제주항공은 연 41% 여객수 속량 38.7%, 진에어도 80% 여객 운항, 여객수 속량이 54%. 그래서 전부 다 뭐 지금 30%대 이상에 대한 증가율에 대한 쪽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항공업 준성수기 IS 트레드는 국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요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CC에 대한 호조만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지금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슈보다는 메르스. 작년에 네. 메르스에 대한 여파가 좀 더 컸었지 사실상 이쪽 외부적인 이슈에 대한 쪽은 크지 않았다라는 거 요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활물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절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만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수송 여객에 대한 쪽은 소폭 증가, 그다음에 화물 처리량에 대한 쪽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특징이 정말 그거잖아요. 소통하는 방송 맞잖아요. 네네.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 그 뭐야 그 아까 어떤 분들이 아까 제가 질문이 왔길래 마르코폴로 얘기해드렸더니 벌써 뭐 어떤 걸 봐야 되냐 뭐 얘기하는데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네. 이건 주시랑 전혀 상관없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제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하여튼 넷플릭스라는 걸 4년 동안 여전히 돈 내고 있고 하는데요. 작년에 본 것 중에 제가 최고로 꼽으라면 딱 이겁니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나르코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어요. 번역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나르코스를 믿거나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날 나온 날 밤새 다 봤어요. 밤새 다 봤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봤어요. 근데 이거가 나르코스는 요번에 멕시코 한 명 그 요번에 잡혀갔죠? 카로케타 네. 잡혀갔죠? 네네. 그거 있죠? 마약왕. 마약왕이나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 되겠고요. 나르코스 이게 이런 거 시리즈 영화 이런 거 예, 이런 거 보시기 싫다 하신 분은 이거 보면 되죠. 시카리오. 시카리오도 이번에 상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영화요? 예. 시카리오는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시카리오도 그런 건데 시카리오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 극장에 상영이 안 됐는데요. 해외에서 엄청 평판이 좋은 영화인데요. 이거 두 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2부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